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욥기 19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 믿음입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 19장에서 메시아적 기대감은 한층 달아오릅니다. 욥은 자신의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결정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욥의 신앙은 단지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육신이 썩고 그의 죽고 난 후에라도 대속자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지요. 신약의 밝은 빛 아래서 사는 우리들에게야 이런 말씀의 의미는 당연한 이해로 다가오지만 구약의 어두운 달빛 아래에서 욥이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한 메시아적 간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고난과 시련의 경험들이 메시아적 경험임과 동시에 또한 진짜 반드시 오실 대속자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전반에 흐르는 고난의 내용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서광처럼 읽혀집니다. 19절부터 21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형제들의 미움과 질시를 견뎌야 했던 그리스도. 너무 낯설고 이질적인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계시면서 마침내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마치 하나님께 매맞고 징계당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고난의 10년을 욥은 조금이라도 이해했을까요? 이사야는 그분의 고난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누구를 향한 대가의 지분인가를 두고 신학자들 간에 팽팽한 이견이 갈립니다. 혹은 인류의 죄를 갚기 위한 사단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자들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선언한 하나님 자신의 율법에 대한 지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어떤 이유에서건 사단은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시련의 물살이 거세지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절망적인 회의가 밀려오고 더 이상 무덤 너머를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욥처럼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이것은 욥의 불신이 아닙니다. 그의 고통의 길이로 인한 그의 탄식일 뿐이지요. 그는 마침내 그 칠흑 같은 절망의 커튼을 걷어내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소리쳤지요.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그의 고백은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겠다는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힘든 구절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덤을 통과하지요. 믿음은 절망을 통과합니다. 믿음은 지옥을 가로질러 그 지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겪은 고난이 그랬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 그분의 인성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비록 희망의 그림자로 보이지 않고 무덤 너머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지옥의 불구덩이를 들어가면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예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절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그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욥처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들은 당한 시련 때문에 낯설어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내게 등을 돌릴 때, 내 처지가 너무 망가져서 사람들이 마치 구더기를 보는 것처럼 바라볼 때, 주님 그때라도 구속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의 이 믿음, 예수 믿음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